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요즘 뭐 SNS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새사랑교회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새사랑교회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우리 박창경 목사님 동기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깨어있는 목사님이고, 새사랑교회 볼 때마다 제 느낌은 어떠냐면 동네에 있는 정말 꼭 가보고 싶은 찻집 같은 느낌. 정말 스타벅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들이 있지만 그런데 제껴놓고 정말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라는 곳은 유기체고 생명체인데 이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교회라서 늘 감사하고, 또 저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굉장한 분들이 오시는데 무명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영성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간 지 한 11년이 채 조금 안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뭐 영주권을 제가 따고 싶어서 딴 건 아니고 은혜로 잘 받았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한 6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6년 만에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을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남의 나라 산다는 게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참 불편한 거 투성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게 아무래도 언어겠죠. 제가 30살에 미국에 가고 이제는 이제 40이 되었는데 미국에 10년 살았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대가 그런 것 같아요. 영어 참 잘하겠다. 1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는 많이 어렵고, 꼭 이렇게 필요할 때만 뭐 음식점 가서 밥 주문할 때나 커피 사 먹을 때나 그럴 때 말고는 이제 한국 한인교회 사용하다 보니까 크게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사는 답답함이 굉장히 많은 제 안에 있습니다. 특히 관공사 이런 데 가면 따지고 싶은데 많이 못 따져요. 그래서 이 미국 사는 것의 장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동적으로 겸손해지고 착해지고, 가서 내가 오늘은 쟁취하리라 생각하고 가지만 뭐라고 하면 오케이. 아이가 그냥 겸손하게 돌아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한국에 살면 참 나쁘게 살까봐 미국에 살게 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그래도 참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조금은 떨어져서 우리나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이 속에 섞여 살았으면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 안타까워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참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 10년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또 이제 미국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참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 불감증이 꽤 심하다라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미국 처음에 가서 이제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 다 어렵죠. 처음부터 다 어려운데 이렇게 페이퍼, 레포트를 써서 내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레포트를 써서 내는 기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과제를 내주면 그냥 뭐 몇 가지 책을 참고해서 그걸 쓰면은 괜찮다고 잘했다고 해주는데, 미국은 그 인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각 주만 달아서는 전혀 완전히 문제가 되고, 어떤 책을 참고해도 그 책에 있는 그 단어를 제 말로 다 바꿔서 그걸 페이퍼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전이지만 그때도 반드시 이메일로 레포트를 제출하게 하고, 이메일로 제출하면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교수님이 그 프로그램 안에 제 페이퍼를 넣으면 노란색 줄로 이렇게 이 부분은 표절이다라고 이렇게 다 떠요. 그래서 뭐 교수님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뭐 한 7% 8% 넘어서면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불려가요. 잘못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퇴학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제가 신학교 졸업 논문까지도 제가 어떻게 썼는지 논문 너무 잘 알잖아요. 남의 논문 뭐 책들 뭐 엄청 베껴다가 그렇게 내도 그냥 졸업시켜줬던 그런 문화였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학 수업을 듣던 중이었는데 굉장히 인자한 교수님으로 소문이 나서 제가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점수 준다 뭐 이런 분이어서 들었는데 기말고사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정말 클래스 안에 들어가서 보는 기말고사와 하나는 집에서 해오는 기말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해오는 기말고사라서 그래도 그냥 시험이니까 페이퍼가 아니니까 달달달 외워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달달달 외워서 막 했는데 교수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방으로 좀 와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교수님이 백발의 교수님이셨는데 네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외국 학생으로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내가 너무 잘 안다.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고 언어의 어려움도 너무 어렵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너 이 페이퍼 보니까 이 시험 지낸 거 보니까 표절이 좀 있더라. 그래도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를 해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성적을 받아보니까 D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따뜻한 거는 따로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은 또 따로 그리고 심지어는 집으로 편지까지 날라왔습니다. 부총장의 편지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퇴학이다. 그 뒤부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겪었던 이 한국과의 이런 큰 문화 차이가 있구나. 미국은 새벽 2시라도 그곳에 스탑사인이 있으면 반드시 서서 3초를 멈췄다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일 많이 들리는 경적 소리들, 도로에서 쉬지 않고 들리는 경적 소리들이 참 많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참 한 올해 6월에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일본의 한 경제지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한국은 숨 쉬듯이 거짓말하는 나라.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특히 일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물론 그 경제지가 약간 우익, 일본의 우익 쪽에 있어서 혐한 기사를 쓰는 경제지긴 했지만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은 사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이렇죠. 2008년 대한민국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위증죄가 1,544건, 무고죄가 2,171건, 법원에서 거짓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이렇다는 건데 일본에는 2008년에 우리나라가 1,544명일 때 일본 사람들 9명, 1년 내내 그리고 무고죄는 10명, 거의 보면 뭐 150배, 200배 가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원에서조차도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 통계를 제가 찾아봤더니 위증죄가 1,544건 2008년이었는데 3,400건으로 늘었고요. 무고죄는 2,100명이었는데 6,244명으로 늘어서 정말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사기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7만 명이 사기죄로 기소가 됐는데 일본은 8,000명, 거의 10배 가까운.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구수를 볼 때 거의 2배 이상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사는 나라인가 이 통계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기독교의 불모지 아닙니까?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2005년 통계로 봤을 때 18.6%가 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그렇게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거짓에 물들어 있는 나라. 참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통계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니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모순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서는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 야고보서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바탕에 깔고 주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선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면 내 생활 자체도 내 행위도 당연히 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경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을 시작하면서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트랜지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니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뚱그름 잡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거저 구원을 얻은 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될 항목이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 거짓을 버리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은혜로 받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기도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입을 하나만 주셨는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같은 입술로 거짓을 얘기하고 정직하지 못한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그 일본 사람들보다 400배, 500배 넘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렇다면 왜 거짓을 버리는 게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것이 영역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영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 받을만 하기에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사단의 영역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영역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옛사람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참 많이 하는 거짓말이 생겼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너무나 인사성이 미국은 활발해요. 처음에 가면 땅만 보고 다녔어요. 눈 마주치면 인사하니까 말 걸까봐 How are you? 합니다. 잘 지냈어? 이런 뜻이죠. 그러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내 상태 전혀 상관없이 I'm good 하고 그냥 말 시키지 마 이런 뜻이에요. I'm good 말 시키지 마. 그렇게 그냥 늘 지나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거짓말은 아닌가. 페이퍼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상태가 그것이 아닌데 좋은 상태가 아닌데 자꾸 이게 거짓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상태가 늘 좋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좀 이 부담감을 버리고 여전히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I'm good이라고 얘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형님들은 사소하게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매님들 주로 어디서 이렇게 오랜만에 누구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를 어머 이뻐지셨네요 완전 이뻐요 살 빠지셨어요 근데 제가 남자다 보니까 이쁘다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가요 눈이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이쁜가 정말 이쁜가 그런데 늘 실망합니다 네. 어머 완전 이뻐요 그래도 객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계속 아,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다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저건 인사구나. 식사하셨습니까? 랑 여자들은 똑같은 말이구나. 언니 이뻐요. 아, 그래. 그러면 약간 품앗이 같은 말인 거죠. 나도 해줬으니까 너도 해주라. 서로 기분 좋게 하는 말. 혹시 그게 거짓은 아닌지. 정말 거짓인데, 내 삶 속에 그냥 거짓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매님도 그런 얘기도 잘 하시죠. 뭐 머리 스타일이 바뀌고 오면 꼭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어머 머리 어디서 해서 잘 나왔네 이러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아, 나 어디에서 해서 하면 나는 거긴 안 가야지. 그러네 그렇게 했으면 나는 거긴 가지 말아야 돼. 굳은 다짐을 하는 이런 사소한 거짓말들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심지어 내가 거짓말,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면 거짓말했을 때는 마음의 부담감이 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하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과장되게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뭐 배가 고팠는데 배가 너무 고팠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더 집중하게 하려고 아니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 좀 더 이렇게 졸지 않게 하려고 가끔 그런 과장되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설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그게 좀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 가끔 집에 와서 와이프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면 대부분 뭐 그냥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또 아주 그냥 신이 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마치 설교학 교수님처럼 끝까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 그 접속사는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저 여자 다른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공목사님도 비슷한 마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그런 아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제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한참 됐겠다. 처음에는 제가 정말 설교 잘해서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라고 깨달은 게 언제냐면 은혜 받았으면 삶이 변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냥 이렇게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를 지나쳐서 나가야 되는데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거다. 근데 아내는 저를 생각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형님 제발 부탁인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거짓말하면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박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못하면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얼마나 잘하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 다 알아요. 자기가 설교하고 내려오면 오늘 내가 어쨌구나 다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뭐 은혜 받았으면 위로는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바쁘셨나 봐요 이번 주에. 힘내세요. 뭐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한 주가 또 반성하고 열심히 준비해야죠. 네, 그게 저는 더 좋은 공동체로 생각을 합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 처갓집이 여기 쌍문동입니다. 쌍문동에 안에 처갓집이 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침에 그날 처갓집에서 자고 제 집이 사당동인데 급히 내려갈 일이 있어 차를 몰고 동부간선도로를 막 가고 있는데 분명히 괜찮았거든요. 제 몸 상태가. 그런데 동부간선도로를 들어서서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배가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집에 가겠지 생각했는데 너무 급격하게 제 몸에 뭔가 반응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고속화도로다 보니까 빠지기도 힘들고 주변에 화장실도 없는데 안 돼요. 상황이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를 그냥 갓길에 세웠어요. 정말 감사하게 이동식 화장실이 저 너머에 보여서 정말 차를 그냥 거의 내팽개 치고 화장지 그 주유소 한국은 주유소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들고 거기 가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잘 해결을 했어요. 제가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그때 일을 가끔 떠올립니다. 우리 몸은 정직한 거예요. 제가 기억은 나진 않지만 뭔가 잘못 먹었겠죠. 정직하지 않은 게 제 몸속에 들어옵니다. 제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반응해요. 이게 고속화 도로든 화장실이 있건 없건 제 몸은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줬고 우리 영적인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정말 정직하지 못한 것들, 거짓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너무 찌들었어요. 거짓에 찌들고 삶에 찌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각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는데도, 영적으로 자꾸 들어오는데도 그것이 잘못이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에 정직한 반응. 저는 잊고 싶지만 그래도 가끔씩 떠오릅니다. 아, 나는 지금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짓에 대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안에 죄악된 요소들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거짓된 요소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용납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피를 흘려서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죄악된 요소들과 거짓된 요소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적당히, 특히 한국에서는 뭐 너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 같으니까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심지어는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암묵적인 동의가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거짓을 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일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의 공동체의 정신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불교는 혼자 깨달으면 돼요. 혼자 가서 뭐 벽을 보든 뭐 산에 들어가든 그냥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깨달은 진리가 있다라면 그것을 이웃들하고 나누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불교가 개인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짓을 버리고 이 말씀이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윤리적인 강령들은 다 사람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대인 관계로 관계된 것이에요. 그냥 나 혼자 깨끗하고 나 혼자 선한 말을 하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기 좋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있으면 이 진리를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을 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적극적인 이 선의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아, 네. 스가랴 8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사도 바울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내 선한 말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열매로 맺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두 이웃들과 관계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1장과 22절의 말씀이 너무나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옆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저는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심지어 설교하는 저도 때로는 또 거짓을 얘기할 때 있고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는 그날 우리는 완성될 거예요. 오늘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발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안에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거짓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보기에 더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하자는 거죠.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캐나다 뮤젠트 대학에 있는 제임스 페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뭐 아마 많은 그분 책들을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거룩함이 없으면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놓은 알치와 같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되고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기둥 중에 하나라도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그 거룩함은 있을 수 세워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영성만을 강조하고 도덕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거의 관심을 안 갖고 있지 않고 여기서 우리 현대교회 문제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요즘 특히 우리 한국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 얘기들 기도에 나오세요, 부흥에 나오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영성적인 부분은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귀에 따갑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서 또 다른 한 축인 도덕성은 교회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강조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대우만 받고 사회 나가서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지금 미숙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두 기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정직한 척을 하는데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 삶에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더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처음 제가 지난주 화요일로 왔는데 가족들을 말고 처음 만난 분이 한 택시기사였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바로 와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가 조금 이렇게 급하게 와서 섰어요. 제가 잡았는데 뒤에 사람들이 뒤에 분이 화가 많이 나셨는지 빵빵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타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뒷사람을 욕을 하는 거야. 제가 처음 가족들 말고 처음 한국 와서 대화한 사람이 정말 상욕을 제가 한 5분간 계속 그 상욕을 하셨어요. 처음 오랜만에 6년 만에 고국을 방문해서 어떤 분 첫 분을 만났는데 5분 동안 상욕을 계속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대시보드에 성경책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 직업 오픈을 하고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속으로만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또 이렇게 되들었다가 상욕을 계속 아직 한 거에 적응도 안 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보고 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한국 크리스천의 모습이구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랑함이 없고 내가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 속에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했기에 성장을 목적으로 발전을 목적으로 작은 것들까지 그저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이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큰 메시지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보내야 돼. 정직해야 돼. 아, 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아, 네. 아무리 작은 소수라도 먼저 해나가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될 때 그것들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고 그것들이 도화선이 돼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을 버리지 못했던 내 삶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이제는 내가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부단한 노력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피과 소금으로 제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무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손으로 발로 사라져서 정말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이웃을 진리로 세워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